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기획자를 달리라고 합니다. 제가 상대편에 그동안 오진 않았지만 그냥 언뜻 드는 느낌으로 오늘이 역대 최고 인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페미니즘이 대세는 대세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들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남자분들 그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약간 안타깝긴 한데요. 부엌의 분위기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문화기획자 소개 잠깐 드리고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문화기획자는 2014년 1월에 1인 기획사로 출발했고요. 1년 전부터 마을 여성활동가 3명이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간지 지글스와 사로크마도라는 여성 문화 공간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교육과 페미니즘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10월 3대 포럼은 지난 여름부터 포럼 운영위에서 여성 의제로 문화기획단에서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오늘의 주제는 여성의 눈으로 사진의 성문화 다시보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퉁치고 지나갔던 성차별이나 성폭력에 관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행은 첫 번째로 옆에 앉아계신 여성학자 박이현실 선생님께서 혐오를 넘어서 페미니즘이 제안하는 공존의 습관 기르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시간 정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활동가 명식님께서 눈총 3문화 다시 보기 캠페인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겠습니다. 특강과 발표가 마친 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9시 정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포럼을 열기까지 좀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고민도 됐었고 오늘 사실 긴장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마음이 지금 편안해지기도 했고요. 제가 좀 공지드릴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여름에 팟캐스트 제작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기록하고 공유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자 오늘 포럼 현장도 녹음하고 온라인의 팟캐스트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신의 발언이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유포되는 것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오프 더 레코드로 좀 표현을 미리 해주시면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삭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페미니즘이 뭐냐라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마을의 새로운 변화의 어떤 과정을 가져오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좀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네. 만약에 좀 일찍 가셔야 되는 분이 있으면 먼저 일어서시는 걸로 하고 저희 발표를 할 건데요. 검영진님이 저희 문화기획단 상반기에 한국여성재단에서 사업을 받아서 농촌 페미니즘 캠페인 농촌 성문화 다시 보기 이제 퉁치지 말자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하하사하게 살고 있는 권영심이라고 하고요. 마이크 드릴 수 있으셨나요?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2016년 농촌 페미니즘 캠페인인데요. 이거는 문화기획다에서 올해 상반기에 진행했던 캠페인이고요. 저희가 이런 걸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마을을 배포한 이 자료집을 보시고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됐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농촌 페미니즘 캠페인은 농촌 성문화 다시 보기 이제 퉁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진행했었고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기획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기획달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를 저희는 달지기라고 부릅니다. 지금 3명의 달지기가 있는데요. 상상지기 달리, 그림지기 자정, 행동지기 1위 이렇게 있습니다. 1위는 제 활동 이름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마을 여성분 4분이 지금 운영에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요. 방금 전에 강의를 해주셨던 박희은진 선생님이 저희가 쫄라서 지금 잠을 드리고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소개는 좀 넘어갈게요. 아까 달리가 간략하게 소개를 했으니까요. 이게 저희가 올해 했던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는 건데 이 중에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농촌 페미니즘 캠페인이고요. 먼저 페미니즘 캠페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가 이걸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 자료집을 보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네 이런 페미니즘 캠페인 왜 했냐, 이런 자료집 왜 했냐, 같은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툭 던지면 되냐, 니들은 왜 창문 꼭꼭 걸어 잠그고 말 하나 그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런 작업을 창문 꼭꼭 걸어 잠그고 뭐 지하실에 숨어서 보고 그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걸 만들려면 정말 발로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이야기 듣고 정리하고 전문가 만나고 여성 단체 만나고 외부와 소통하면서 정말 발로 그린 만화입니다. 유명한 화가이자 자정과 저희가 중동으로 기획을 했지만 다 사실에 근거해서 쓴 거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 거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 중에서는 아무도 이 농촌을 바꾸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온 페미니스트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공부를 해왔거나 도시에서 여성단체에서 뭐 일을 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이제는 좀 조용히 살아보자 대안적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마음에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조심 숨 죽이며 살아왔었는데 2015년 9월 지글스의 떴다 수다방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여성 필진들이 지글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개간지로 발행하는 지리산에서 글 쓰는 여자들이라는 잡지고요. 지리산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글과 그림을 쓰는 잡지입니다. 그 코너 중에 하나로 떴다 수다방이 있는데 작년 9월에 그 XX라는 주제로 필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은 그 XX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뭐 단서나 근거를 주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모인 여성들은 여성이라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었던 불평등, 차별, 폭력 이런 것들 특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토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술자리에서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걸 당했던 것도 분하지만 이런 걸 주변에 얘기했을 때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넘어가지는 분위기 이런 거에 정말 한 번 더 좌절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을 회관이나 마을 회관 이런 데 가면은 여자들이 실수 없이 며칠 동안 밥하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가부장적인 마을 문화에도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 또 대보름이나 지신밟기 하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생각해 놀고 있는데 여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이런 사건을 벌이면서 여성들을 끌어내서 진선미까지 뽑는 정말 진지한 광경도 벌어졌었고 여성 혼자 사는 집에 가서 침입하는 사건 이런 비혼 여성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성들이 농촌에서만 겪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농촌에서의 문제는 관계가 복잡다단하게 얽혀있고 다 아는 사이고 친한 사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문제 제기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말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냥 이런 퉁치고 지나가는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들은 은폐되고 왜곡되고 심지어는 여성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떴다 수다방에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변화의 물꼬가 트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농촌을 지배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규범을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뭉치게 됐었고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퉁치지 말자. 문화기획발은 그동안 개인들이 숨겨왔던 그런 저항, 여기에 호응하고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 여기에서 결성된 여성들의 연대를 발판으로 해서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 조성사업에 이 농촌 페미니즘 캠페인을 제안하게 되었고요. 작년 말에 선정이 돼서 저희는 농촌 성문화 다시 보기 이제 퉁치지 말자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성문화 실태 조사를 하는 설문을 벌였었는데요. 이 설문조사 내용은 좀 길고 또 저희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어서 좀 빨리빨리 넘기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넘기고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성문화가 평등한지 여성들에게 물어봤는데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 44명이 답변을 한 거고요. 기혼 여성들은 100%가 성문화가 평등하다고 물어봤는데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비혼 여성들은 60%는 평등하지 않다고 했지만 40%는 평등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주목을 하는데 지역의 성문화에 대해서 비혼 여성과 기혼 여성이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대목인데요. 마을에서 결혼한 여성들은 보통 부녀자라고 불리는데 그 부녀자들이 맡게 되는 역할에서 비혼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결혼 유무에 따라서 여성들의 역할이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한 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지역의 성문화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39%의 여성들이 마을 행사나 활동에 남녀성 역할이 구분되는 점을 꼽았고요. 그리고 지역의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한 거를 꼽은 분들이 23%가 있었습니다. 기타 답변으로는 육아는 할 일을 가치 없는 일을 여기는 분위기라는 게 나와서 저희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평등한 성문화로 인해서 불편함과 일상생활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40%의 여성들이 마을회관이나 마을행사에서 여성들이 해내야 되는 일 때문에 거슬리지만 참고 한다고 했고 26%의 여성은 그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한 지역문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활동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50%의 여성이 여성 중심적 농촌 활동과 의식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다른 필요한 부분들은 타가스 운영과 같은 복지정책, 그리고 지역 주민 대상 정기적인 성교육, 그리고 페미니즘 캠페인 통한 공론회장 조성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성폭력 사례에 대해서는 24%의 여성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제보를 좀 받았는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도 그냥 지나치는 분위기,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해 지적하는 것, 비혼 여성이었을 때 섹스 파트너 제의를 받았다는데 매우 불쾌했었다, 술자리에서 내 가슴에 대해 언급하는 거 들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왔던 사례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침입한 사례였는데요. 반복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페미니즘 캠페인을 하면서 토크 파티를 열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67%가 그 성폭력 사례가 일어났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기타 답변으로 주변의 지인에게 알렸지만 소문나 봤자 여자만 손해고 계속 볼 사이고 그런 이웃지간이면 그냥 사과를 받아주라 이렇게 그냥 지나가라는 식으로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견해는 72%의 여성들이 가부장적 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캠페인을 하이라이트인 여자들의 토크파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토크파티는 여성들이 농촌에 살면서 그냥 관계에 밀려서 자기가 마을을 살아가기 위해서 퉁치고 지나갔던 일들에 대해서 폭로하고 공유하고 대책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 토크파티에 나왔던 이야기를 세 가지 주제로 좀 분류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농촌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와 여성 비하적인 성문화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제 아래 나왔던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을 여성들이 직접 토크파티에 와서 한 이야기고요. 육성 증언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니까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어떤 마을에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와서 전달해 주셨는데, 혼자 사는 여자가 있어도 우리 마을은 아무도 직접거리지 않는다고, 이 마을은 양반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 있던 여성들이 너무 놀랐는데, 그 여성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낮은 줄은 정말 상상은 했지만 그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을에서 어떤 남성과 소리를 좀 지르면서 언제나 걸었던 어떤 여성이 다음에 어떤 마을 주민이 와서 어디 여자가 소리 지르냐, 아까 우리 박예지 선생님 말했듯이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혼쭐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남성은 소리를 지르면 되지만 여성은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그런 마을인가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여성분이 여러 사람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 가서 한 남성으로부터 어떤 중년 남성으로부터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고 판단력이 떨어져, 나는 이런 맥락도 안 맞고 여성 비하적인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었는데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뭐 이 여성분은 그 중년 남성한테 가서 사과를 받아냈다고는 하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저희 이 자료집에 조직 문화편의 한 에피소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사례는 장목반에서 행사로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관광버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술판 벌어지고 춤판 벌어지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남성 목민이 포르노물을 가지고 와서 영상을 제작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례를 전한 그 여성분은 이게 너무 심해서 정말 못 볼 지경인데, 그 상대방은 그 다른 상대에 대해서 배려나 예의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일이었다면서 정말 치를 떨면서 이 상황을 전달을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성희롱 예방교육이 좀 정기적으로 있어서 좀 성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인데, 농촌에서는 좀 이런 인식이 없고 주변에서도 제지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일상의 성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이 많이 좀 만연한 상태인데, 이런 문화에 대해서 또 어떤 여성분은 희롱적인 언어폭력 이런 거에 저항이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해도 여성들이 말을 하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또 여자가 어떻게 처신했길래 극복을 당했냐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면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사건을 공론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농촌 여성 해방 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다 자료집에 저희가 매 꼽지마다 하나씩 집어 넣었습니다. 두 번째 토크 주제는 농촌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문화와 성 역할에 대해서 그 주제 아래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그 농촌에 온 여성들이 좀 가장 불편해하는 자리가 마을 회관이더라고요. 토크 파티에서 마을 회관에 대한 사례가 좀 여러 건 나왔었는데, 마을 회관에 가면 여성과 남성이 겸상을 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문도 달라요. 저도 농촌에 온 지 한 3, 4년 돼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문을 들락날락 했었거든요. 근데 이 토크 파티에서 어떤 여성분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저도 좀 그 제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행동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한 마을에서 대보름 때 달집터기 행사를 뭐 하는 행사도 있고, 하는 마을도 있고 안 하는 마을도 있는데, 이 마을 같은 경우는 3일 내내 지금 그 달집터기 행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모두 음식을 했다고 하면서 그 여성분은 반복적으로 안 즐거웠어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있고 노는 게 좋다라는 게 마을 공동체의 문화라고 생각들을 하는데요. 누군가는 싫었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이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커뮤니티 안에서 담론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해하고 고통받는 누군가가 침묵함으로써 유지되는 평화는 결코 계속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에서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더 허용되는 분위기인데요. 그 바탕에는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일은 남성이 하고, 그렇지 여성들은 그런 육체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게 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 역할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농촌 현실을 줘야만 여성들은 집안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쪼그려 앉아서 쉼없이 일하는 것도 여성이고,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여성이고, 집에 들어가서 살림하고 밥하고 자식을 돌보는 것도 여성입니다. 반면 남자들이 정말 힘이 들어가야 해서 뭐 한다고 하는 일들이 있긴 있는데, 1년에 몇 번 하지 않은 노동 집약적인 일에 투입되거나, 또 남자들은 지정부의 술자리에 가거나 돈을 벌어오거나, 그런 일들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일로 여겨지지만, 여성들이 하는 농사일이나 직장일, 여성들이 해내는 집안에서의 살림, 육아, 또는 여성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남성들이 하는 일보다는 더 훨씬 무가치한 걸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한 그 자료집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도. 그런 상황인데도 남자들이 더 힘든 일을 하니까라는 변명이 과연 일리가 있고,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더 허용되어야 할까, 이런 부분에 의문이 들었고요. 오히려 힘든 바깥 일을 같이 하는데도 남자들만 집안에서 벗어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이 그 자리에 모인 여성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 토크 주제는 비혼 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혼자 사는 여성들은 농촌 마을이 가족 중심적인 마을,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이나 어려움, 또 소외감 같은 것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감수하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거를 좀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로 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마을 분여자로서의 역할에서는 자유롭지만, 그만큼 뭐 마을에서 소외될 수도 있고, 마을 소식과 정보를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비혼 여성들이 처음에 왔을 때 대부분 겪었을 것 같은데요. 이 결혼을 종용하는 짝짓기 문화 때문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출근길을 좀 돌아서 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매일 반복적으로 만나는 주민들이나 할머니들이 너무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런 것들 성가시고 또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어떤 여성들은 애인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남편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지금 수년째 남편이 서울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여성은 언제쯤 이거를 밝혀낼지 모르겠다 이렇게 토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성들은 가족이 없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기반이 없다 보니까, 물론 혼자 살기 때문에 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사건이 터졌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외질 것에다가 여자이다 보면은 마을 공동체에서 약자로 살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몇 번 겪다 보면 여성들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권리의 포기가 여자 혼자서 마을에 살아가기 위한 거래 조건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설문조사와 토크파티에서 나왔던 사례들을 모아서 여성학자와 여성단체의 조언을 좀 구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진단하는 시간도 가졌었고, 그 결과물로 저희 농촌 성문화 다시 보기 자료집이 나오게 된 거고요. 좀 외부에서나 농촌에 살고 싶어하는 기농귀촌을 꿈꾸는 여성들, 또는 뭐 여성단체,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이미 커뮤니티, 여성 커뮤니티를 좀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캠페인을 좀 관심있게 보고 있어서 뭐 여러가지 외부 활동도 했었는데요. 한국여성재단에서 주최한 2016년 여성회의의 문화분과의 초대를 받아서 이 캠페인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었고요. 얼마 전에는 충북 성주교와 포럼에 달리어 참석을 해서 여성기농기촌인의 경험과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이 캠페인은 6월부터 8월까지 여성주의 전화 1다에 6회로 연재가 됐었고요. 저희 지금 시간이 좀 짧아서 저희가 빨리빨리 넘겼는데,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일다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저희 기사를 검색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좀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독자 댓글 중에 하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단 댓글인데, 시골 기농사 알아볼 때 가부장성 테스트 같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살기 좋은 마을은 젠더 평등한 곳, 이렇게 홍보되면 좋겠어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농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농촌 일상에 만연한 술자리와 술 핑계로 제어되지 않는 것처럼 행해지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론화 지어지는 2차 피해, 그리고 뭐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농촌의 성폭력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말을 하기 위해서 시시하면서 넘어갔던 일들이 그런 것들에게 친밀함을 가장한 격이없는 행동으로 하면서 넘어갔었는데,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성폭력, 이런 것들은 다 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저는 그 많은 문제를 낳은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는 개인의 삶을 존중하지 않고 다양성을 무시하고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남성 여비관념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과 여성 노동에 대해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정과 마을에서 여성이 해내는 역할들과 이런 것들이 여성의 그냥 도리, 공동체를 위한 선행으로 생각이 돼서 여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집에서 하는 일, 뭐 가사 살림 노동, 육아 돌봄 노동, 이런 노동들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생산 활동이나 기술과 생산을 필요로 하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되고, 또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숙련과 경험이 필요한 일들인데, 그냥 여성이 당연히 가지고 태어난 자질 이렇게 보면서 여성에게 이거를 역할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희연 선생님도 좀 언급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남자가 하는 일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더 좋아 보이는 일로 취급이 되지만, 여자가 하는 일은 항상 보조자나 도우미, 단순 노무자 이렇게 인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절하된 여성의 노동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이번에 가을호에 달리가 인터뷰 꼭지로 목기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년 노동자를 인터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목기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반일을 하면 한 6만 원 정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5, 6만 원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일을 한다고 합니다. 10년만, 남자 같은 경우는 10년만 일을, 제 생각에는 장인이라는 소리 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여성은 보조자 역할만 하면서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그런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농촌 여성 하면, 특히 할머니 하면 굉장히 불쌍하고 힘들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수혜의 대상, 뭔가 복지의 대상, 우리가 그냥 효도의 대상, 불쌍하게 바라봐야 되는 대상을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알고 보면 생활의 달인이고 숙련된 노동력을 갖고 있고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할머니들을 위한 길이 뭐 재밌는 걸 보여드리고 함께 놀아드리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성들의 그 지난한 삶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울렁 더울렁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다.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는 기존 질서에 순응하고 맞춰 살아야 한다. 이런 말들은 개인의 목소리를 누르고 자꾸 침묵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로운 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가능을 약자가 인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평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위장된 평화에 분열을 내고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예민함의 시작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의 욕구와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만큼 서로 유연해질 수 있는 것, 그렇게 평화를 향해서 저희가 나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평화를 둘러싼 경합을 함께 벌이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 현실이고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명신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좀 멋지지 않나요? 시간이 10분 초과되긴 했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다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저희 사업이나 오늘 뭐 들은 얘기 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같이 나누고 싶은 뭐 토론의 주제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농촌 성문화 다시 우리 자료집 배포하고 그 뒤에 이렇게 뭐 마을 주민들 반응이나 있잖아. 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고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후속적으로 또 뭘 이렇게 할 게 있는지 아, 원래 이 사업은 저희가 8월, 9월 이때 종료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집 이미 다 마을 커뮤니티나 기관이나 학교들에 다 배포도 완료했고, 그래서 1달러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료집이 배포되고 나서 굉장히 뜨거운 호응이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까 명세 언니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항의 전화를 받기도 했고, 혹은 이 에피소드의 스스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분은 좀 이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어필하셔서 결국엔 저희 귀에 들어오게 네, 만들기도 하셨고, 그리고 어떤 남자 주민분은 뭐 최근에 저를 만나서 무섭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는 화장실을 잘못 가면 죽는 세상에 무섭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야 되나, 그래서 좀 공감이 잘 안 됐는데요. 우선 캠페인 자체는 종료가 됐지만, 저희 달 페북에, 페이스북에 지금 그 자료집이 온라인에 뜬 걸 보고 지금 4만 5천 명 뷰가 그 정도 되고 공유가 3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뭐 얼마 전에 부여에 사는 여성 농민분이 성평등 교재 자료로 쓰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개정판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 결과물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의 반응과 그리고 이 캠페인을 하면서 겪어야 했던 일들,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좀 더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 또 네. 그 지금 실패와 그 강의 내용은 참 잘 들었고, 지금 우리의 현주소가 어딘가 다시 한번 자문에게 드리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까지는 잘 문제제기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갈 것인가 하는 대안책이나 이런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의 계획을 이렇게 같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렇게 시간을 가질 계획이 있으신지. 글쎄요. 오늘 사내 포럼은 사실 일회성으로 포럼 운영위에서 먼저 제안한 거라서 이렇게 준비가 된 건데, 주민들과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생각까지는 아직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문제제기하는 건 하나만으로도 저희한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었고, 이 문제제기가 매끄럽게 받아들여졌는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 공감대를 좀 넓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저절로 모여지는 힘이 마을에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걸 좀 확인한 것 같고요. 이 자리가 끝나면 만약에 뭐 포럼 운영위에서 지속적으로 페미니즘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싶다시거나, 아니면 아까 장수에서 오신 분도 스터디 모임이 있으면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상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포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취지로 이거를 기획하셨는지 일단 좀 궁금하고요. 대부분 남자분들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꽤 많은 남자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어떠셨는지 좀 간단하게 한두 분이라도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럼 포럼 운영에서 제안한 이유는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남자분들 코멘트를 드릴게요. 일단 강의를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농자와 원주민의 관계, 그리고 또 이렇게 비슷할 거예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남녀 관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에 내가 여성들한테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사과를 할게요. 솔직히 우리 마누라한테. 예, 이제 여성 정부의 이제 분노라든지 이런 어떤 뭐 시대 상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부 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조금씩 병원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병원을 치유를 해야 된다, 뭐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을사람한테 느낀 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갈등이 있거든요. 갈등이 일어난 문제가 서로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또 오해 부분, 그 다음에 또 시스템적으로 잘못됐을 때 갈등이 생겨요. 이런 갈등을 해소하려고 저는 이제 포럼에서는 힘도 없지만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놓은 거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도 마찬가지 뭐냐면 어떤 타자한테 저기 기대지 말고 자주적이고 어떤 자주 어떤 삶을 살라고 지금 우리가 귀농을 하고 귀촌했잖아요. 이 정신을 계속 조심히 잊지 말아야지 극복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자면 어떤 이렇게 일회성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의해가지고 진행장구도 넣지만 시스템적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우리 이제 할 일이고, 특히 3대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고 생각을 가진 분이 많으니까 어떤 전국적으로 어떤 최초의 어떤 실현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셔서 받아서 고맙겠고요. 결국 저도 이제 말 바꾸면서 느낀 게 마지막에 한마디 그래요. 말이 뭐 돈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말의 가꾸기라는 것은 말의 어떤 기구를 세우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했는데 가정에 기분이 안 쓰니까 불만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의 기분이라든지 자기 가정의 기분을 세우는 데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남자 참가자분들 중에 네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조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강의하시는 분 처음 뵀는데 잘 못 느끼고 있다가, 사실 제가 뭐 케미스트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리고 제가 그냥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그렇다고 또 제가 가정에서 뭐, 아니면 또 주변에서 양성평등을 지향하면서 산 건 아닌데, 그냥 개별적으로 제 인성이, 그냥 인성대로 살았던 건데, 규정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누가 들었던, 너는 뭐, 케미스트라 제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고, 누가 제한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고. 그냥 뭐 저는 제 인생대로 제가 배운 지식이나 제가 배워놨던 나름대로 삶의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도 뭐 규칙되고 법적이고 근데 그런 것들하고 좀 오늘을 하면서 어떤 것은 약간 제가 이때까지 느꼈던 것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뭐 조건 한번 떠나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것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아까 한번 생각했던 게 지금 이제 아까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국민은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 그 지향점이 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또 그것을 그 지향하는 것을 잘 실현시키는다면 저는 좀 많은 서로가 조금 대화가 있어야 되고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저부터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 그림 같은 거 저도 뭐 지금 봤는데 굉장히 저도 공감할 만큼 굉장히 많고 제 스스로도 반성할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각자가 느끼는 바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약간 툭 던져지는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좀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니 더 좋지 않겠냐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녀 문제도 있겠지만 세대 간의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어떤 대문자에게 지금 아까 사례들도 말 어르신들의 사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말을 저도 뭐 그런 남자들도 이제는 말 어르신들하고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어떤 이런 남성평등 문제를 던졌을 때 그런 문제를 할 때 많은 것이 또 부딪히지 않았다는 그런 저도 고민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정말 저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숙제를 많이 안고 가는 제 나름대로 숙제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숙제를 안고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타자하고 술 한 잔 먹고 들어와서 혹시, 아, 네, 말씀해주세요. 제가 여기 입기용한 지 한 10년 정도 했는데, 10년 전에 참가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여기는 이제 도급선이나 실성사 관련 분들하고 피종자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그때 이야기가 이제 주로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만들까? 이렇게 하면 화목하고, 뭐, 아까, 얼른 이렇게 살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뭐, 좀 더 화합하다 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 차이를 없애고, 공통분모를 끌어낼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어쨌든 뭐, 유효어쨌든 이렇게 산내는, 그 보기에, 뭐, 기능 1번지라는 거, 국민도 있고, 뭐, 마음가움도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어쨌든, 제 기준으로, 근데, 되게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 되잖아요, 이게. 되게, 공동체는 아니다. 그 공동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됐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뭐, 좀 참았고, 혹은, 뭐, 좀 그런 이야기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런 느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페미니즘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구나. 그 공동체 만들던 사람들이 하나의 직업, 이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도우사님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유행이구나. 그 유행이 사내에도 증상이 됐구나. 그리고 그건 참 좋은 거고.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그 유행이 이 총부서까지도 이렇게 올 정도로. 그리고 그 유행임을 증명하는 게 여기 거의 100% 이제 경제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농촌 성문화, 그 많은 예배이, 아까 아직 그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의 사례인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드는 생각이, 우리의 쪽에, 뭐랄까, 우리의 특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 기농자들도 그랬거든요. 상당히 많은 특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기농자를 이유로 신선한 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소박이들이 질투하고 늘 싼지굴고, 그래서 옛날에도 화합, 어떻게 화합할까? 이래가지고 기농자들이 하기 싫은 체육대도 가고, 방전도 가고, 뭐 이랬던 것 같거든요. 딴 의대도 하니까. 그럼 또 그렇게 될 건가? 좀, 저는, 그래서, 아까 되게 뭐 거의 이제 충격적인 게 아까 백이심 씨가 그 노동자 그 어르신 삶에 그에 대해서 되게 좀 충격적이거든요. 예상은 했지만 그리고 워낙 극소수니까 그런 분들이 산내 어떤 공장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몰랐거든요. 그리고 알았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게 정말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는 이게 좀 유행이 아니라 아니고 우리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행해야죠. 유행해야 되고 세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실 텐데 앞으로 그래서 좀 더 전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치가 아니고 그래서 그 10년 전에 공동체 운동도 되게 사실 그 세대도 많이 받았잖아요. 뭐 요강성도 많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으면 좀 더 질문하고 아까 그 노동자 그 할머니 부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것 같고 아까 뭐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술자리에서는 뒷만지고 뭐 엉덩이 만지고 좀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내가 변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혹은 또 제가 아까 이 강사님 말씀이 아마 남자들 전제로 한 강의에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평범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모이는 분들은 심각할 텐데 그래서 왔을 텐데 그걸 어떻게 좀 더 전문화 시키 좀 더 이렇게 끌어낼 건지 과연 이성적으로 될 건지 이게 저는 생각 바꾼다고 될 일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여기 모인 분들이 좀 소모임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좀 더 다양한 이런 것 해야만 쟤들 복받은 애들 유행 쪽 애들 전에 와서 복받은 애 뭐 들으면 좋긴 하지만 좀 더 좀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확실히 남자분들한테 발언권을 드리면 시간이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혹시 세 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코멘트하고 싶은 여자 참가자분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네, 세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답 혹은 의견이 있으시면 네. 하시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그 당혹스러움을 조금 더 오래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빨리 어떻게 해결해보자, 이걸 좀 어떻게 나아지는 방향으로 좀 개선해보자 이런 건 좀 나중에 하시고 그냥 좀 당혹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유지를 하셔서 좀 난감해하는 뭔가 이렇게 그 순간에 저희를 또 다시 가르치려고 하신다거나 뭔가 개선하려고 하시던 건 이런 움직임 말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이 좀 무릎입었으면 좋겠는가 약간 왜냐면 저희도 이런 일이 저는 사실 아까 박예린 선생님 얘기를 들었을 때 남자 참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얘기로 여자들한테 들렸을 거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난감해졌거든요. 저 아 이거 정말 괜찮으실까? 이거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나아질까 세상은? 정말 난감해졌었어요. 근데 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도 조금 더 그 난감한 상황을 조금 유지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난감한 상황을 좀 더 많이 만끽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난감해. 내가 이나님 말씀해주세요. 네, 되게 그때 얘기하신 분들이 업무나 뭐 친밀성, 조직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대체 누구한테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요. 저희 아닐까? 그러니까 물론 당혹스러워졌죠. 처음 듣는 얘기들 뭐 네, 당혹스러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얘기를 꺼낸 분들한테 그런 거를 주장한다. 근데 저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조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혹시 여자분들 중에 더 코멘트 하실? 네, 경림 언니. 저는 그냥 말씀하신 거 듣고 그냥 저의 느낌을 얘기를 하자면 저도 남자분들 그런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그 감각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한 게 뭐냐면, 그 당사자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빠져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이게 남자,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사례만 보자면,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한 사람과 있고 당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얘기들에 대해서 당사자성은 빼고 정치 세력화와 그 다음에 그 뭐 더 많은 공부 그리고 나는 잘 모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당혹스러움의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제 생각엔 더 많이 정치 세력화할 필요도 없고 대책을 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사례 껌껌에 대한 각자의 그 반성과 행동들을 이건 제 생각인데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못한 것에 대한 반성 혹은 예, 신고 못한 것에 대한 반성 혹은 얘기 못한 것에 대한 우리는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뭐 큰 이론과 정치 세력과 시스템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건건에 대해서 당사자성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저의 느낌이었어요. 네, 혹시 발언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저는 그 만드신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다, 통쾌하다, 멋지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너무 용감하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여기 앉으신 여자분들은 그 책자를 보면 굉장히 공감하고, 정말, 너무 통쾌해요. 완전 신나요. 뭐 어째 최고야 이런 느낌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했고 그랬어요. 네. 네 이제 마무리할 건데 마무리하기 직전에 제가 남자분들 발언에 대해서 살짝 코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툭 던진다는 말이 산내에서 유행하는지 몰랐는데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와서 말씀하신 분도 툭 던진다는 것으로 저희 자료집을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희 사룡룸하고의 매일 거의 상주에 있으니까 이 문제가 많아서 정말 나에게 심각하고 중요하고 문화의 다르다 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네 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농촌 성문화라는 것 때문에 어떤 농촌의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 아니냐 혹은 뭐 수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명심하기라도 얘기했는데 노인들이라고 변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혼율 중에 되게 많은 퍼센티지가 황혼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남편이 퇴직할 때까지 평생 칼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이니까 변하지 않는다 혹은 당연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왜 니네가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바라보시는 거는 저희가 아니라 노인을 비하하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유명인한 직업으로 이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글스에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봄을 터지듯이 나왔고 지역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기대해요. 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흥행이 될 정도면 앞으로도 산내에서 듣기 싫은 말 골라서 하는 노력이 될 정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 선생님한테 마이크 넘기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